채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우리 엇갈린 시간이 메워질 수 있나요? 아니면 이미 다 늦은 걸까요? 막연한 기다림 우리 이어요. 우리 엇갈린 시간이 길었던 걸 알지만 쉽게 떨쳐낼 수 없는 마음이 남아있어요. 그대는 다 잊어버린 걸까요?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를 기다려 내 맘속에 눈물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철없던 날들을 곁에 머물러준 그대는 아직도 내겐 잊을 수 없는 꿈인데 자꾸 잃어버려요.